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고백을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종독 작사, 황진영 작곡인 가요 고백은 주체 103, 2014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 고백은 친부모도 줄 수 없었던 다심한 사랑으로 이 나라 천만 자식을 고름고름 손잡아 이끌어주시며 시대의 영웅으로 키워주시고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지를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영원히 변함없이 모시고 따르려는 서정적 주인공의 심장의 목소리를 꾸밈없이 형상한 것으로 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명곡 중의 하나입니다. 가요는 우리가 안기는 그 품은 그 누가 불러서 찾아가는 품이 아니라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사로운 사랑과 인품에 심장과 마음이 끓고 공감하여 스스로 안기는 자유로운 품이라는 것을 가슴 뜨겁게 노래하면서 그에게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생사 운명을 같이 할 우리 민의 변함없이 심장의 고백을 졸졸하게 털어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가사에 담겨져 있는 뜻깊은 사상적 내용과 함께 진실하고 졸졸한 선율 청소를 하여 부를수록 사람들의 심금을 더욱 뜨겁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선율은 가사의 사상적 내용에 맞게 사색적이면서도 뜨겁고 졸졸한 청소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4번의 4박자, 도대조인 소정적인 선율은 두 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서정의 특유한 세계, 아름다운 정의 세계가 흐르는 이 노래는 들으면 들을수록 정녕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분을 영도자로 모시고 있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충종의 세계가 얼마나 진실하고 강렬한가 하는 것을 음악 정서 속에서 뜨겁게 감수하게 됩니다. 참으로 가요 고백은 주제 사상적 내용에 있어서나 예술적 형상에 있어서 완벽한 세련미를 갖추고 용도자와 인민이 효련적 유대를 잃은 내조국의 참모습을 감명 깊게 노래한 우리 시대의 또 하나의 명곡으로서 주체조선의 맑은 하늘가에 더 높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심장이 불타서 꿈에도 안기네. 그 인품에 마음이 끌려 따르는 김종은 동지 심장이 가리켜 내 찾아가는 길 그 요정의 마음이 변함없을 힘 다음 순서로 노래 인민은 부르네 친근한 그 이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차호근 작사 우종희 작곡인 가요 인민은 부르네 친근한 그 이름은 주체 백삼 2014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시고 백도에서 개척된 주체 흉룡 위협, 손군 흉룡 위협을 승리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지를 끝없이 칭송하고 흠모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숭고한 사상 감정을 진실하면서도 생활적인 화폭에 담아 깊이 있게 흉상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한순간의 휴식도 없이 불철주야 모나먼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북왕 본용할 조국의 미래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온수님에 대한 우리 민의 한없는 그리움의 정과 친근감을 진실하면서도 꾸밈없는 시어로 깊이 있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가요는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답고 숭고한 우리 민들의 수령에 대한 무한한 흠모의 감정에 꼭 어울리는 매혹적인 소녀를 창조하였습니다. 사분의 사박자 솔데조인 가요의 선율에서는 좀 소리표와 이강음적인 리듬이 결합된 특색 있는 리듬투도 선율 형상의 개성을 잘 살리고 있습니다. 가요 인민은 부르네 친근한 그 이름은 낮이나 밤이나 오로지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지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으로 가슴 불태우며 기적을 창조해 나가는 천만 국민의 심장 속에 혁명열 투쟁열을 더욱 북돋아주며 더 높이 올려 퍼질 것입니다. 내 나라 군금이 강산 화창한 방방곡곡에 은혜론 그 손길 우리여 뻗피는 꿈도 많아라 즐겁고 희망 넘치 우리의 생활 속에 언제나 정답게 울리는 친근한 그 이름 그리워 그리워 그리워라 불타는 불타는 천만 심장 하여라 창조의 열정 넘치 우리의 위훈 속에 진군의 노래로 울리는 친근한 그 불타는 불타는 같이 부르며 기적을 떨치는 인민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